꿈꾸는가. 아쉬운 이별을 마중하던 아름다운 사랑 앞에 마지막 붉게 타는 잎새를 묻어놓고 그대 연민의 별이 되어 어느새 내 앞에 계시는 당신 별빛 같은 당신 그대 꿈꾸는가 그대 꿈꾸는가 정열로 시들지 않는 추억 아름다운 사랑 앞에 연설을 묻어놓고 그대 그리운 달이 되어 꿈꾸는가 어느새 내 안에 계시는 당신 달빛 같은 당신 어느새 내 앞에 계시는 당신 달빛 같은 당신 그대 꿈꾸는가 정열로 시들지 않는 추억 아름다운 사랑 앞에 정열로 시들지 않는 추억 아름다운 사랑 앞에